아시나요?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차마 그대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나였음을 아시나요?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대여 가는 그 길목에 숨어 저만 지나는 뒷모습이라도 마음껏 보려고 서성이 왜 그런 얘기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가슴이 아파 아무 대답도 못하잖아요. 그저 아무것도 그대 모른 채 지금처럼만 기억하며 아시나요? 이렇게 아픈 내 마음 끝내 모르셔도 난 괜찮아요. 그대 향한 그리움에 힘으로 살아왔던 거죠. 그대가 없이 들리십니까? 제 가슴에 소리가 소리칩니다. 저 목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I'm not afraid to die.